먹었나 혼자라 자신 없어 남제각 흘러가는 시간들 다시는 못 올 시간에 손 흔들어 Follow me 지금 이 순간이 끝나기 전에 모두 뛰쳐나와 미처 몰랐던 세상 Don't turn around we got no time Let's start it 뜨거운 가슴으로 미친 듯 Dire for tomorrow 조여진 넥타이 던지고 무거운 주차 방다 버리고 똑같은 메이크업 지우고 Now we go season Everybody get down La la la la